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가카. 나는 러시아 연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진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두 나라 관계가 쌍방 사이에 합의된 공동 문건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부합되게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고 나라의 안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귀국인민에게 봉의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6, 2017년 6월 12일 평양.